조선의 경공업 부문들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 지혜를 합쳐 수많은 가치 있는 연구 과제들을 완성해서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공업성 산하 공장들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900여 종에 달하는 품종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식료 일용공업성 산하 공장들에서도 여러 생산 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 제고에 힘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선교편집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다그치면서 새 제품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